HUBS. 괜찮은 귀찮음. 안녕하세요.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과 함께 헙스 제작 라디오가 찾아왔답니다. 이제는 겉옷을 챙겨 다녀야 할 정도로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요. 다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잘 챙겨 다니세요. 그렇다고 두꺼운 긴팔을 입기에는 낮의 해는 아직 뜨겁답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해서 바람막이를 하나 샀는데요. 겨울이 되면 못 입으니까 가을에 잔뜩 입으려고요.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주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목요일은 언제나 지치고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나흘이나 학교를 나왔는데 아직도 주말이 아니라니 너무 절망적이에요. 저번 주는 이틀밖에 학교를 안 갔어서 이번 주가 유독 더 힘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축 처져 있을 수만은 없죠. 힘들어도 어떡하겠어요. 해내야지. 다들 힘내서 남은 한 주도 잘 보내보자고요. 도저히 힘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런데 쉰다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쉬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쉬는 거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행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의 답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좋아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의 답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셨나요? 혹시라도 떠오르는 게 없다면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요. 아주 거창한 걸 찾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확실하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바쁜 나날을 보낼 때 아주 잠깐 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니까요.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모이다 보면 분명 큰 행복이 쌓여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주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데 엄청 좋은 노래 찾기, 방금 갓 구워서 따끈따끈한 빵 냄새 맡기, 잊고 있었던 순간들을 담아둔 사진 다시 보기, 날씨 좋은 날에 누워서 파란 하늘 보기, 새벽 2시에 부모님 몰래 라면 끓여 먹기, 어때요? 엄청 작고 사소한 거지만 나에게 확실한 행복을 줄 것 같지 않나요? 방금 말한 것보다 더 사소한 것들도 확실한 행복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소확행을 한번 찾아봐요. 귀찮을 수도 있지만 분명 괜찮을 거예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리틀 스타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저의 소확행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혹시라도 괜찮은 것 같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방금 따서 탄산이 가득한 콜라 벌컥벌컥 마시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혹은 너무 덥고 목마를 때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 너무 행복해져요. 탄산이 목을 막 따갑게 하는데 그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아프기까지 해서 끄거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항상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마신답니다. 두 번째는 집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왕창 사기예요. 괜히 나를 위해 이 정도 소비는 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한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다른 한 손에는 봉지 가득 아이스크림을 들고 걸어가는 그 풍족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집 냉동실에 가득 차 있는 아이스크림을 보면 한 번 더 행복해져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어르신께 자리 양보해드리기입니다. 저는 건강한 청년이라 서서 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꽤나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이 타시면 자리를 양보해드린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의 소확행들 어떤가요? 조금 별로인 것 같으면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한번 해봐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정말 정말 귀찮은 너에게 정말 정말 귀찮은 너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귀찮아서 괜찮은 귀찮음조차 싫은 분들을 위한 코너랍니다. 사소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걸 한다는 게 가끔은 정말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8시 35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행운의 로또랍니다. 당첨만 된다면 무려 2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심심할 때 재미로 로또를 사곤 해요. 그리고 당첨되면 어떡하지? 당장 알바부터 때려칠까? 하는 행복한 고민들을 한답니다. 집을 살까? 아니면 해외여행 다녀올까? 아니면 투자를 해서 진짜 부자가 돼볼까? 아니면 저금해서 조금씩 이자 받으면서 살까? 같은 상상을 하다 보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당첨된 적은 없답니다. 5,000원 정도는 당첨된 적이 있기는 해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다시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날려먹었죠. 로또 그거 5,000원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00원으로 한 주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꽤나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혹시 모릅니다. 당첨이 될 수도. 매주 10명이 넘게 당첨자가 나오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제 주머니에도 로또가 있답니다. 이번엔 정말 느낌이 좋아요. 진짜 당첨될 것 같아요. 당첨되면 어떡하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은 소확행이 어디서 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소확행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게르한스 섬의 오후에서 쓰린 말이에요. 우리에겐 하루키와 함께 읽는 고전으로 유명한 그 하루키가 맞답니다. 하루키 작가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처럼 바쁜 일상에서 만끽하는 작은 즐거움을 소확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더 작고 소소한 것들이죠. 제가 말해드린 것 말고도 훨씬 많은 소확행들이 에세이에 나와 있답니다. 하루키 작가는 행복한 일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매일 말하는 소확행? 그거 자기 기만이고 자기 합리화야. 뭐 하나 제 손으로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하찮은 행복에 정신 승리하는 거라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소확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사소한 행복의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 즐거움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확실히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행복이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형태인가요? 혹시 조금 흐릿하고 불분명하다면 조금 더 나를 알아보면서 확실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분명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데이식스의 해피. 어느덧 저희 라디오가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찾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굳이 싶을 수도 있지만 꽤나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소확행을 찾기를 바랄게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소확행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대학행도 중요하답니다. 크고 확실한 행복이요. 작고 소소한 것도 좋지만 큰 게 더 좋잖아요. 소확행은 대학행을 위한 것 같아요. 크고 확실한 행복은 얻을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귀찮은 귀찮음은 어떠셨나요? 꽤나 괜찮았나요? 혹은 너무 귀찮았나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귀찮은 것들을 함께 할 테니까 그 중에 여러분만의 괜찮은 귀찮음을 찾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PD 한태준, 아나운서 강태영, 엔지니어 박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